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 사상 연구소저가 1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청와대에서 있은 국무회의에서 북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여러 가지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문이라고 떠버린 박근혜의 동족 대결 책동을 규탄했습니다.